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아도 그대 모습은 모습은 모습은 보이질 않고 거의 바람만 바람만 바람만 휑하니구나. 어떻게 하나 그러나 바람에 날리는 날리는 날리는 낙엽이 돼도 어떻게 알아 우리의 사랑 이제는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잊어야 하나 바람만 바람만 바람만 휘하니구나.